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처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찌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6일 폰캄 인타보알이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